기억나는 영동의 밤거리 이별다 사랑운데 밤비 맞아 나를 인해 거쳐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대 모습 사랑했던 순간들이 나를 나를 울리네 밤비를 맞으면서 더벅더벅 아 영동의 밤 거리 쓸쓸한 영동의 거리 미워란 내 곁을 떠난 그 사람이 미우라 나에겐 잘못이라 사랑한 책뿐이야 사랑했던 순간들이 나를